채식 해보고는 싶은데 많이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혹은 채식 해보고는 싶은데 주변에 채식하는 친구들이 없어 외롭다고 느껴지셨나요? 채식주의자가 뭘 먹는지 막연히 궁금해하셨나요? 채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팟캐스트 채식을 부탁해 이제 시작합니다. 슈퍼마켓 야채 코너에 가면 소비자들은 종종 유기농 코너를 기웃거립니다. 유기농 채소가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상식처럼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들 유기농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슈퍼마켓에서 가끔 흥미로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슈퍼마켓 유기농 코너에서 일부 분들이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도 유기농 채소를 집어들지 못하고 다시 일반 채소 코너에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마도 소비자들이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가격 때문일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부추, 깻잎, 상추, 양배추 그리고 다양한 과일까지 실제로 유기농 코너에는 일반 채소 과일 코너와 달리 덤핑식으로 1+1처럼 파는 경우도 적고 세일도 적게 하고 또 가격도 일반 채소보다는 적게는 1.3배 많게는 2배에서 3배까지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기농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저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기농을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이 무엇인지, 유기농이 왜 시중 야채들보다 비싼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유기농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게스트는 서울 역삼역 근처에 위치한 사단법인 유기농 문화센터 강성미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및 인사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유기농 문화센터의 강성미 원장입니다. 아, 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원장님을 못 보고 계실 텐데요. 원장님은 큰 눈을 가지신 아주 평온한 그런 유기농을 강조하시는 시민들에게 교육하시는 프로그램을 맡고 계세요. 아, 그래서 저는 처음 뵀을 때 참, 아, 왠지 강렬한 카리스마를 가지실 것 같다 그랬는데, 이 강렬함 속에서도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 다소 어려운 주제죠. 유기농을 다루는 편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장소는 서울시 역삼역 부근에 위치한 유기농 문화센터인데요. 다소 딱딱해 보이는 혹은 좀 어려 보이는 법인 명칭과는 달리 이 센터 자체는 조명도 참 은은하고 음악도 클래식도 나오고 아주 근사한 카페 같아요. 이 카페를 직접 설계하신 거예요, 혹시? 네. 정말요? 직접 기획하고 네. 컨셉 우리가 보통 이런 공간도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제가 둘러보면 일부 코너는 북카페 같기도 해요. 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화센터 하면은 왠지 그냥 강의실만 주르륵 있고 할 것 같은데 제가 방문했을 때 굉장히 의외라고 느꼈던 건 조리할 수 있는 그런 키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담소할 수 있는 그런 카페 같은 공간도 있고 또 심지어 이 레이저 라든지 이 직접 강의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참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다들 유기농 하면 대충 농약을 쓰지 않고 재배한다는 것으로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정확한 유기농의 정의를 알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유기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기농을 먹고 또 구입하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용어죠. 무농약, 그리고 친환경 마크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유기농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3년 이상 땅에다가 농약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살충제라든가 우리가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이 화학물질들이 있어요. 결론은 화학물질이야.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어 놓은 거를 그 밭에다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사하는 거죠. 수시로. 검사를 해서 이 땅에는 제초제를 뿌리지 않았네, 이 땅에는 그와 같은 영양제를 주지 않았네 라고 계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주는 곳이 유기농이에요. 그러면 무농약은 뭐냐면 농약을 주지 않았다. 일순간 몇 번 이상, 예를 들면 10번, 20번 이렇게 규정이 또 있어요. 줘야 되는 제재, 친환경 제재라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주지 말아야 되는 약품 처리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거를 소위 주지 않은 거죠. 그런데 유기농 기준만큼은 아니고 그거보다 덜 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기농은 아예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무농약은 무농약, 우리가 규정에 맞는 것들은 그 한도 내에서 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몸이 되게 많이 아팠어요. 진통제를 먹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내 몸 안에 아플 때 나올 수 있는 자연 친화력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사실 감기도 낫고 내 몸이 건강한 사람은 며칠 앓다 나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유기농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내 몸이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버티는 거죠. 우리 소위 말하면 버텨서 내 몸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 무농약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통제를 조금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진통제 하나를 다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걸 쪼개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시간이 주는 것보다 그 진통의 기간이 조금 작아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내 몸에 뭔가를 주입해 준 거잖아요. 네. 그걸 좋다 나쁘다라는 거는 수시로 스스로 조금 판단을 해보는 거죠. 네. 그 조율은 자기 몸을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게 옳으니 그르니 보다는 그런 개념으로 농산물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친환경 마크는 뭐냐 이렇게 되면 농약이고 뭐고 이런 화학적인 건 다 배제한 상태에서 유기농과 무농약만 가지고 우리가 친환경 마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대대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게 학교급식이에요. 학교급식이 친환경, 무상, 무료급식 이런 용어들을 신문기사는 어디서 많이 보잖아요. 그건 뭐냐면 1안이 유기농으로 아이들에게 먼저 먹여요. 근데 유기농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무농약까지 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먹일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친환경 마크라고 쓰는 거죠. 우선순위 그런 거죠. 예. 우선순위지만 1차적으로 유기농도 있고 무농약도 있는데 1차 우선은 무농약보다는 유기농이 우선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전체적으로 친환경 마크를 쓰는 거고요. 마트나 또는 백화점이나 이런 코너에 가면 우리가 하루의 양만큼은 그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품절 이런 걸로 하면 소비자가 실망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먹고 싶어서 왔는데 못 사 먹으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단체적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왔다가 그냥 가는 일보다는 유기농 매장인데 그게 없을 때는 소비자가 왔을 때 그걸 견뎌서 먹을 수 있는 것만큼의 어떤 물량을 확보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마크를 주고 유기농이 우선인데 좀 부족하면 무농약도 받아서 물량은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것만큼. 그래서 매장에 가면 친환경 매장 이렇게 하지 유기농 매장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생산량이 아직까지는 많다, 적다를 떠나서 많이 판매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생산자분들도 키워서 올리기 어렵고 또 소비자도 많이 매장이 없다 보니까 쉽게 사 먹지 못하고 어쨌든 그런 그 뭐가 먼저이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용어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가 난립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 때문이죠. 근데 신문기사를 보다 보니까 제가 일부 신문기사에서 유기농 달걀, 유기농 축산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기농이 무농약 재배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과일이나 채소랑은 상관이 있지만 동물성 분야와는 그다지 연계는 없어 보였는데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기농 달걀, 유기농 축산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 환경이 어떠냐는 거부터 먼저 따져주는 거예요. 네. 동물의 환경부터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주입하느냐 안 주입하는 거는 먹느냐 안 먹느냐는 그 전이에요. 내 몸이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자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거를 많이 먹여도 내가 지금 어딘가에 쇠고랑을 차고 어딘가에 갇혀 있다고 하면 몸에 좋은 거 먹으면 영양이 생길까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글쎄요. 예를 들면 제가 감옥에 수감이 됐는데 네. 유기농으로 식단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공급된다고 해도 네. 제 정신적인 그 건강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신체적으로도 구속받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건강해 보이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먼저 동물들 입장으로 봐주는 거예요. 동물들이 갇혀 있고 내가 어딘가에 모여서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 있는데 아무리 좋은 거를 먹이면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느냐 아마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거예요. 네. 좋은 거를 먹는 것보다 나는 자유롭고 싶고 어딘가 돌아다니면서 모이를 먹고 싶은 거죠. 흔들도 막 그러면 소가 아니 나는 옥수수 먹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고 난 원래 풀 먹으라고 났는데 가둬놓고 옥수수를 먹여요. 좋다고. 근데 소 입장에서는 풀어놓고 나는 풀 뜯으러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보세요. 나 원래 알도 낳고 병아리도 키워서 하는데 나를 가둬놓고 계속 옥수수만 먹이는 거예요. 나는 원래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쪼아먹으면서 잡식성처럼 막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다가 내가 낳고 싶은데 몰래 저기 가서 알도 낳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에 아무리 인간이 좋은 거를 만들어서 먹인들 걔가 지금 말한 것처럼 유기농 달걀, 유기농 축산이 되냐는 거죠. 유기농 사료를 먹이면 걔가 과연 유기농 달걀이고 유기농 축산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한번 고민해보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팍팍 받은 알을 낳거나 스트레스 받은 축산이 되겠죠. 네. 그런 좀 더 우리가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는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 항상 환경까지도 고민해주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살충제 뿌린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 달걀이 한국 식단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달걀을 건강한 달걀을 그래도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연방사된 달걀을 찾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 보여요. 달걀을 꼭 먹어야 돼. 달걀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축산이라는 어우러서 다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꼭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한 것들을 선택해서 먹으라는 건데 네. 나는 꼬박꼬박 먹어야 돼. 근데 지금처럼 10번 먹을 것 중에 한 번만 먹은 거야. 돈을 아끼고 10번 먹을 거 계속 모아서 축산 한 번 먹을 거 엄청난 금액이 들더라도 그거 한 번을 먹어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2,000원에 파에 10뿌리를 줘요. 근데 2,000원에 한 뿌리만 줄 수도 있어요. 그거 선택할 때 10뿌리 먹을 거잖아요. 10뿌리를 먹고 개 중에 7개에서 6개는 버릴 수도 있어요. 왜? 아까운지 모르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로 많이 버리거든요. 네. 그런데 2,000원에 딱 한 뿌리 주면요. 끝까지 아껴서 빠르게 다 먹거든요. 음식물로 버리지 않고 그거랑 어떻게 보면 동등하게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을 쓰는 그 가치. 그걸 내 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론은 파 열 뿌리를 다 몸에 넣었을 때 구조나 한 뿌리를 넣었을 때 구조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열 뿌리가 나온 애의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1,000원에 2,000원에 열 뿌리가 나려면 빠르게 성장했겠죠. 첫 때 대량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졌겠죠.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그럴 때 그 밭은 어떤 구조였고 그 아이가 잡초와 무화와 싸우지 않고 열심히 하려면 제초제도 좀 줄 수도 있고 농약도 줄 수도 있고 그랬겠죠. 그러나 열 뿌리가 아니고 2,000원에 한 뿌리를 준 그 아이는 뭔가를 버텨내서 자기가 스스로 자란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걸 선택하는 나는 2,000원에 10뿌리를 사먹을 건지 1뿌리를 사먹을 건지 고민해보는 거 아주 쉽잖아요. 쉽게 선택할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고기 우리가 거기서 축산을 선택할 때도 큰 범위에서 보면 10번 먹을 거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 동물의 환경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축산 농가 또는 달걀 농가 또는 관행농으로 하고 있는 그 농민들 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사 먹는 나 국민들 우리 국민들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 걸 선택해 주지 않으면 그런 분들은 그걸 생산해 낼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아 그래 정부가 그 관리 감독을 잘 안 했어. 정부 탓이야 누구의 탓이야 이런 걸 돌리기 전에 내 스스로 그런 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자세가 좀 필요한 거죠. 네. 네. 그게 사실은 가장 큽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그런 걸 찾으면요 나 하나가 그걸 찾기 시작하면 농민이 그거를 키울 수밖에 없어요. 유기농 문화센터에서는 현재 그 다른 문화센터와 같이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참 특이한 부분이 수업을 1, 2교시를 하고 3교시에 수업이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제가 채식주의자로서 밥을 두 번 먹어보니까 다 식단이 비건으로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채식으로 식단이 제공되는 경우 혹은 채식의 어떤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게나 식당 단체 명칭에 을에 채식이라는 키워드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유기농 문화센터에서는 채식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감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난번 강연 때 저와 함께 동행한 채식주의자분이 밥을 풀기 전에 요리사님께 이거 비건이에요? 라고 물을 정도로 이 채식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데요. 유기농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식단이 비건임에도 불구하고 채식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특별히 그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하신 건 아니라는 네, 거죠. 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그 인간이 태어날 때 아니 모든 생명체는 다 유기농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다 유기농으로 태어나서 삶을 살다가 보존하느냐 파괴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먹느냐 다른 생명체를 먹느냐 그것 또한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네. 우리가 보존을 하는지 파괴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채식이다, 비건이다 이런 용어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다 들어가야 있는 거죠. 채식이라는 단어도 비건이라는 단어도 유기농이라는 거 안에 다 저희는 범주에 포함이 되니까 유기농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농산물의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내 환경, 내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생활이다. 생활, 나의 생활로 인해서 땅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보존되느냐 파괴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음식 문화도 저희는 유기농 문화센터는 그 범주 내에서 보다 보니까 채식이나 비건이라는 거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딱 이거죠. 우리 사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인데 사실 이분들이 처방은 아주 간단해요. 식생활을 바꿔라. 그 이야기를 하시고요. 두 시간 내내 식습관을 바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교시에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3교시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뭐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이나 이런 걸 다 배제한 상태에서 천연의 간장, 된장, 고추장만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된다라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사실 채식이다, 비건이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상 딱 하지 않아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수업을 3시간 수업을 듣고 딱 나오는 순간 제일 좋은 건 내 몸이 제일 좋고 근데 그 내 몸이 좋은데 땅하고 환경하고 더불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생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현대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기농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채식을 하면서도 이제 채식 식단 내에 가공식품은 절대 넣지 않으시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은 그 가공식품은요. 식품의 첨가물에 대한 허용치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로 사실은 우리가 서서히 몸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채식 가공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채식 가공품은 어떻게 보면 더 나쁠 수 있어요. 치즈맛, 뭐 치킨맛, 바베큐맛 이런 걸 내기 위해서 향과 첨가물을 더 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통의 인스턴트 가공식품을 먹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농 문화센터에서는 인스턴트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거기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채식 가공품도 넣지 않고 가거든요. 우리 그냥 채식 가공품 쉽게 얘기하면 콩고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는 요리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서서히 병들어간다라고 표현했을 때 뭐 외국뿐만이 아니고 한국에도 채식을 하는데 병 걸리는 분들 사실 좀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로 인해서 욕을 좀 먹죠. 채식해서 네, 그것도 그렇고 채식해서 병 걸렸다고. 근데 그분 안젤리나 졸리 잘 보면은요 백미 정제당 네 그리고 백밀가루를 거침없이 먹으세요. 네. 네, 설탕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 디저트 막 이런 거 막 드시거든요. 네. 병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거 그냥 일반 분들 먹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상은 보통 식단 하시는 분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채식 가공품이 채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다 그냥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채소나 과일, 곡물을 먹었을 때 라는 거를 한 번 더 우리가 선택해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모두 다 채식한다라고 하지만 채식을 끊임없이 가공품으로 하시는 분은 병 많이 걸립니다. 많이 그러게요. 아픕니다. 그런 네. 분들은 사실 있으면은 채식을 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소식하는 게 더 쉽다고 저도 봐요. 네. 차라리 조금 먹어라. 유기농을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 2편에서 계속 이어 방송하겠습니다.